내 마음에 슬픔 어린 추억이 있었지. 청바지를 즐겨 입던 눈이 큰 아이. 빗을 비오는 밤길에는 우산을 들고 말없이 따라 걷던 눈이 큰 아이. 내 마음에 슬픔 어린 추억이 있었지. 지금은 어디 있을까 눈이 큰 아이. 내 마음에 슬픔 어린 추억 있었지. 청바지를 즐겨 입던 눈이 큰 아이. 눈 내리는 밤길에는 두 손을 잡고 말없이 걷자 하던 눈이 큰 아이. 내 마음에 슬픔 어린 추억 있었지. 지금도 생각나는 눈이 큰 아이. 지금은 어디 있을까 눈이 큰 아이. 지금도 생각나는 눈이 큰 아이.